별처럼 빛나는 너의 눈 그 별을 세 번째 바라본 순간 이미 난 반짝임에 홀려 매일같이 올려다보고 싶어져 넌 그저 그렇게 존재만 해줘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빛나 우연이라지만 운명이 우리를 언젠간 마주치긴 했을 거야 그 순간 내 심장에 알아봤겠지 너의 미소 너무 밝으니까 아름다운 하루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 Believe me yeah 아름다운 너의 돈 없을 우주 같아 깊이 빠져들고 싶어 into you 너의 눈 속을 달려 난 아무도 모를 거야 내 기분은 무중력이야 baby 오늘 당장 이 지구가 멸망한데도 I'm alright 너한테 날아가면 돼 난 괜한 걱정은 하지만 내 맘 모른 척 하지마 대망의 클라이막스 right now don't wanna wait no more 이제 단 둘이 시작하는 story 오버맨에는 스타처럼 빛나는 여인 아름다운 하루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 Believe me yeah 아름다운 너의 돈 속 우주 같아 깊이 빠져들고 싶어